모든 아픔이 그대 때문이에요. 이런 나를 아긴 하나요? 사랑은 미움과 너무 닮아 있군요. 보고 싶을수록 더 미워요. 잊지 못해요. 놓지 못해요. 그대만 사랑하도록 해놓고 지켜준단 약속은 난 안 지켜.